사는 작은 성으로 나를 이끌던 날부터 그대 내게 단 하나 우산이 되었지만 지금 빗속으로 걸어가는 나는 우산이 없어요. 이제 지나버린 이야기들이 내게 꿈결 같지만 하얀 종이 위에 그릴 수 있는 작은 사랑이여라. 우산이 되리라. 내겐 우산이 되리라.